없이 내가 너의 하나뿐인 Baby your love song yeah. 지루한 네 표정 영혼 없는 나의 reaction 더는 새롭지도 않니 So baby tell me why yeah. 난 널 위해 준비한 오직 널 위해 노래야 Listen to me baby 내 맘을 되돌릴래 Because Listen to me, babe. 내 맘을 되돌릴래 because.